15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의 모형과 야곱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생명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귀한 호산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의 죄를 모두 씻겨주시고 사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 또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의 모형 야곱의 귀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일생 노정 가운데 야곱이 가장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기간이 있다면 바로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친 후 거기서 보냈던 20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삼촌 라반에 의해 아주 혹독한 노동 착취를 당하며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 열한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20년 만에 이 밧단 아람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이 이후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그 족속들이 출애굽하는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공통점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귀환과 출애굽의 역사 둘 다 주인으로 섬겼던 그자들의 풍족한 재산을 빼앗아서 그곳을 탈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야곱의 귀한 노정과 또 출애굽 역사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 노정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훗날 야곱의 70가족이 흉년을 피해 애굽에 들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들어가는 모습, 야곱의 70가족을 죽이려는 그 흉년을 피해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다. 리브가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에게 결혼 사기를 치고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꾼 아주 악독하고 지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76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의 두 번째 딸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야곱이 얻은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 라반이 바로 속인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진짜 라헬을 위해 또 7년간 봉사할 것을 조건 삼아 7일 후에 라헬 또한 야곱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를 위해 봉사한 14년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찬 뒤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어떠한 요청을 합니까? 창세기 30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0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라 그랬어요. 14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얻은 것은 고작 처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보수도 14년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14년간 이러한 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고 처자식만이라도 데리고 빈손이라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붙잡아둘 속셈으로 이때 비로소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주겠다. 14년 만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지독한 사람이 창세기 30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주겠다. 그럼 그동안 14년간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야곱은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밥 세 끼만 얻어먹고 두 아내만 얻고 아무런 품삯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하지만 품삯을 정하라 내가 주겠다라는 이 라반의 말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라반은 이후에 6년 동안이나 야곱을 착취하면서 부려먹으면서 야곱에게 정해놓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의 노동력만 착취한 것이죠. 내가 품삯을 주겠다? 안 준 거예요. 품삯을 이만큼 주겠다? 조금만 준 거예요. 무려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지독한 사기꾼 라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이처럼 바단 아람에 사기꾼 라반이 있었다면 훗날 애굽에는 사악한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한 10가지 재앙이 모두 일어나기까지 모세와 약속한 내용을 계속해서 어겨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잡아 두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보내겠다. 재앙을 멈춰달라. 멈춰주면 또다시 보내지 않고 재앙이 임하면 보내주겠다. 또 재앙을 그치면 또 보내지 않고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떠나라 그랬어요. 보내주겠다. 바로 이것이 일곱 번째 우박지향을 당했을 때의 바로의 모습이죠. 근데 우박지향을 거두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전에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정해놓고 10번이나 속였다면 훗날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에 10번이나 바로 보내겠다 해놓고선 보내지 않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죄악 가득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속고 또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아왔습니까?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이 바닷나라이고 애굽인 것이죠. 하지만 바딴 아람을 탈출한 야곱과 같이 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 여러분 모두 타락한 이 땅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귀환과 출애굽 역사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 바닷아람에서 20년간 고생한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귀환하는 모습은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하는 모습과 또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닷아람에서 20년간 죽도록 일만 했던 야곱, 결국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모습,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간 죽도록 노동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모습과 비슷하다. 바로 이들의 이 모습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야곱과 훗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공통점, 압제받은 자에게서 많은 재산을 탈취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야곱도 라반에게서 그 재산을 빼앗아 나왔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은금보화를 빼앗아서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기꾼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고 악독한 애굽 사람들의 은금보화를 빼앗아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두 번이나 반복된 이 통쾌한 역사,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은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 악한 자들이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있죠. 잘 살고 있죠.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6절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 잘 열심히 노동해서 쌓아봐라. 이게 실컷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녀에게 주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선한 구속사의 옛적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통쾌한 역사가 재현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귀환과 출애굽의 역사는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압제자와 떨어진 거리가 모두 3일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쫓는 압제자와 떨어진 거리가 모두 3일 길이었다. 3일 길은 어떠한 거리입니까? 3일 동안 쉬지 않고 걷는 총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3일 길은 바로 누군가로부터의 추격을 피하는 최소한의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일길 앞서 도망치면 아무리 압제자가 추격해도 그 추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6절 말씀 보시면 삼일길이 등장하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품삯을 정하라 그랬죠. 14년 만에 야곱이 말합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나오면 그거 놔주시고 그런 것들 아닌 흰 것, 검은 것 모두 다 당신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미를 하면 절대 아롱진 것, 점박이 점 있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라반이 좋다 이거. 이 멍청한 야곱아 좋다. 어디 니께 몇 마리나 있나 보자. 그리고 혹시 야곱이 자신의 양떼를 훔칠까봐 라반의 양떼를 야곱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3일길을 버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버려놓은 3일길이죠. 절대로 따라와서 훔쳐가지 못할 거리. 이 3일길은 그 다음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 21절, 22절을 또 보시면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나왔죠. 야곱이 갑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사실을 라반이 알았다. 하나님이 3일길을 버려두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출애굽 역사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3일길 광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네가 우리를 추격해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영적 3일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이 신령한 밧다나람, 신령한 애굽 땅을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3일길의 축복을 주시기만 한다면 이 땅의 그 어떠한 대적도 절대 우리를 추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인들도 우리를 건드리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밧다나람에서 떠난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의 세 번째 공통적인 모습. 바로 압제자에게서 벗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이 모두 숲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벗어나 압제자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후 처음 머물렀던 것이 숲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탈출해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또 숲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입니까? 야곱이 밧다나람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있던 중 자신을 죽이려고 나온 에서, 에서와의 만남을 무사히 통과하고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이 숲곳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대적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죠. 에서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고향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이 형 에서를 무사히 통과하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 숫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와 처음으로 진쳤던 곳도 어디였다? 숫곳이었다. 숫곳의 뜻이 무엇입니까? 숫곳은 양의 울타리란 뜻입니다.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란 뜻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이 땅을 벗어나 천국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숫곳, 신령한 양의 울타리로 겹겹이 둘러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탈출하면 반드시 대적이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쫓아와도 문제가 없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울타리로 겹겹이 쌓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숫곳의 역사를 이사야 26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추격하여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성이 되어서 한번 둘러주시고 이것으로 모자라 곽 또 성벽으로 또 한번 둘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숲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야곱의 귀환과 출애굽의 역사의 세 번째 공통점 바로 야곱이 귀환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겪었던 사건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을 출발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험난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얍복강까지요.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얍복강가에서 브니엘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자 진정 야곱의 신앙이 인정받게 됩니다. 훗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열한 번째 진을 친 시내 광야에서 비로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은 너 내 백성 아니야.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아직은 너 과거 야곱의 이름이야. 바로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받을 언약의 말씀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때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출애굽 광야 도정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귀한 노정 가운데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할례 언약을 악용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했죠.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한 이 사건. 마찬가지로 훗날 출애굽 광야 노정에서 이 고라 일당도 하나님의 제사장 언약을 악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모형적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보시면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족속을 속여서 학살했어요. 근데 훗날 출애굽 광야 노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거부했죠. 우리도 고앗 자손이다. 왜 우리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고귀한 제사장 언약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지녀온 우상과 귀고리들을 땅에 묻었듯이 훗날 광야 도정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와 그들의 단장품들을 제거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죠. 야곱의 귀한 노정 중 세겜에서 이 세겜 족속이 죽는 대학살이 일어난 후 야곱은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너희가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그랬어요. 이방 신상만 탈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그들이 꾸몄던 그 고리들, 그 장식품들도 다 빼앗아서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광야 노정 11번째 진을 쳤던 시내 광야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후에 똑같은 조치가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과거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빼앗는 장면 재현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한이라. 과거 야곱이 야곱 가족의 모든 단장품들, 고리들을 빼어서 세겜 상수나무 아래 묻었듯이 모세도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단장품들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귀한 노정과 출애굽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야곱의 장자 르우벤, 이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간음했듯이 광야 이 세대들은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어처구니없는 간음 사건이죠. 이 사건이 훗날 광야 노정에서도 재현됐어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너무나 동일한 사건들이죠. 이와 같이 이 야곱의 귀한 노정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노정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낱낱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귀한 노정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노정도 이것을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광야 노정의 수많은 사건들을 고린도 교회, 말세의 교회들의 지을 수 있는 죄로 연결시켜서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날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또한 10장 9절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10장 10절에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 광야 노정의 사건들, 이것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어요. 야곱의 일생 노정길, 출애굽 광야 노정길, 그 옛적 길, 그 가운데 악한 길 말고 선한 길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그대로 오늘날에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저 여러분이 도착해야 할 최종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밧다나람을 떠난 야곱이 귀환했던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요. 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옛적 길을 따라 오늘날에도 신령한 헤브론, 신령한 길갈을 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무슨 뜻이? 바로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진정한 동맹, 천국에서 일어나죠. 또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모두 굴러가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았던 그 모든 수치, 수치가 완전히 씻겨지는 곳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귀한 노정의 목적지, 또 출애굽 광해 노정의 그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밟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마지막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연합, 진정한 동맹의 역사, 바로 영적 헤브론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떠한 역사입니까? 영적 길갈의 역사죠. 너희들이 이전에 당했던 수치, 고통, 상처 이게 다시는 잊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바로 천국에 도착할 때 이 길갈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영적 길갈의 역사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제할 때가 올 것이다. 영적 길갈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구속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미래에도 똑같이 되풀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야곱의 귀한 노정,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해 노정, 오늘날 우리에게서 반드시 다시 찾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야곱의 귀한 노정과 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정과 같이 오직 가나안 땅 천국만을 바라보며 천진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이 땅의 수치가 모두 물러간 곳 신령한 길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 연합의 역사 헤브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야곱의 귀한 노정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 어느 길로 가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신령한 광해 노정, 선조들이 겪었던 옛적 길, 선한 길만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헤브론, 영적인 길갈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하겠습니다. 많은 은혜